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첫 순서로 세상에 부름 없어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채 작사 김효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50 1961년에 창작됐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언젠가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 노래는 시대 정신을 훌륭하게 반영한 명곡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부름 없어라 이 노래는 부르면 부를수록 세상에 부름 없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우리 군대와 민의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가슴 뜨겁게 안겨게 합니다. 가사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본 스님을 인민의 오보이로 높이 모시고 어머니 당의 품 속에서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루고 화목하게 살아가는 우리 민의 크나큰 행복과 긍지가 생동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굳게 단결되어 끝없이 융성 본용하는 우리 조국의 위력은 그 어떤 힘으로도 허물 수 없다는 것을 뚜렷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생활을 통해서 누구나 뜨겁게 체험하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가사의 내용은 시종일관 친근하면서도 아름다운 서정으로 충만된 선율에 의해서 더욱 감명 깊게 안겨옵니다. 도대저의 4분의 4박자로 된 선율은 일부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율은 순차적인 상승 진행과 하강 진행들을 자연스럽게 결합시키고 있으며 선율 전개의 반복 수법을 적용하여 통속적이면서도 개성적인 선율 형상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마치도 이야기하는 어조로 부드럽고 유순하면서도 친근한 정서로 흐르는 선율은 생활을 통해서 우리 민 모두가 느끼는 감정을 깊은 소정과 뜨거운 낭만으로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가사의 사상을 더욱 인상 깊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도 쉬운 선율은 맑고 아름다우면서도 유순한 정서, 다정하고 친근하면서도 확신적인 정서로 하여 더욱 인상 깊으며 작품의 사상을 감동 깊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노래 세상에 부름 없으라는 서박하면서도 통속적인 음악 형상 속에 위대한 대본 스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례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영도 밑에 하나의 대가정으로 화목하게 사는 사회주의 내조국의 참모습과 우리 민의 행복한 생활을 진실하면서도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부르고 내 마음 최고다 선풍군 소리 울려라 사람들 화목하게 사는 내 조국 한없이 전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다음 순서로 노래 우리 아버지를 들으시겠습니다. 리종술 작사, 리종호 작곡인 가요는 주체 80이 1993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온 나라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 전선천리 모나먼 길을 걷고 걸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모두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감동 깊은 음악 형상으로 보여주는 명곡입니다. 노래는 온 나라 어린이들의 자애로운 아버지가 되시어 아이들의 행복한 요람을 지켜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그 사랑을 감동 깊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뜨겁고도 졸졸한 가사의 내용은 서정적인 음악 형상으로 일관되어 있는 선율에 의해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올림 서저의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는 선율은 이 부분적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노래의 선율은 가사의 양상에 맞게 밝고 따뜻하며 졸졸하면서도 서정 깊은 정서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래의 곡전은 매 악단의 선율 진행과 리듬을 거의 그대로 변형 모방하고 반복하여 줌으로써 전반적 음악 형상의 깊고도 완벽한 통일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노래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린이들을 친오보의 심정으로 아끼고 보살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끝없는 사랑과 노고를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고 있으며 그 품의 귀중함을 목청껏 외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불러일으키게 하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요 우리 아버지는 진실한 사상 주제적 내용과 세련된 음악 형상으로 해서 온 나라 어린이들은 물론 우리 인민들 모두가 사랑하고 즐겨 부르는 명곡으로 되고 있으며 다양한 기악 서품들로 형상되어 그 사상 정서적 감화력이 더욱 확대됨으로써 사람들의 심금을 세차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은 도드란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노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희철 작사, 허금종 작곡인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주체 75, 1986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노래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손군 정치가 있는 한 우리 조국의 운명과 미래가 굳건히 지켜지고 우리 민의 영원한 행복이 담보되고 있다는 사상을 이설적으로 일반화한 명곡입니다. 가요가 담고 있는 심오한 사상은 생활적이며 소중 깊은 가사 형상을 통해서 감명 깊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가사의 감명 깊은 시 형상은 부드럽고 사색적이면서도 열렬하고 뜨거운 정서로 충만된 선율 형상에 의해서 한껏 부각되고 있습니다. 화올림 서조에서 4분의 4박자로 흐르는 선율은 동쪽 이 부분 형식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은혜란 해바별이 찬란히 빛나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영원할 것이라는 참다운 철학적 진리를 심장에 새겨주는 가요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은 탁월한 선군 영장 경려하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동지의 용도 밑에 더욱더 강성 본용하는 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낙관하게 하는 명곡으로 더욱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